사람 돌아보지 않아요. 사랑에 약속하지 않고요. 매일을 춤추듯이 살아서 한순간도 그에게 눈 뗄 수 없었나 봐요. 사람 부끄러워하나요? 쉰 농담에 쉬우지 않고요. 그러다 한번 웃어주면 아, 난 어쩌지 못하고 밤새 몸담아 했어요. 바람